미국이 조작해낸 황당무계한 대조선 제재결의의 범죄적 진상을 파헤친다. 조선민주주의민구화국 국제문제연구소 고발장. 지금 미국과 구초종 세력들은 높은 경지에 도달한 우리의 핵능력 고도화에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운운하며 모의를 거듭하고 있다. 가관은 우리가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 봉쇄를 박차고 자력자강으로 개발한 최첨단 해국재력을 순차별로 과시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도 미국은 눈 감고 아웅하며 무의미하고 맥빠진 제재 타령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 바탕을 둔 대조선 정책의 수치스러운 총파산에 직면한 오바마 패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떠민 장본인인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조작하고 새로 꾸미려고 하는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그 내용이나 적용 수법의 견제에서 보아도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범죄적 문서들이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때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자기의 사명을 떠나 일개 대국의 강권과 전횡에 놀아나고 국제관계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 원칙마저 무시한 대조선 제재 결의들을 조작하였다는데 그 범죄적 정체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전면 대적하는 이유가 있다. 조선민주주의민구화국 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과 구초종 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강압 채택한 반구화국 제재 결의들이 마치도 국제사회의 요구인 듯이 흑백을 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규범들을 펼쳐놓고 그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자 한다. 1. 미국과 그 초동 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규범들을 무시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극악한 범죄적 문서들이다. 유엔 헌장 제7장 제39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요지 회복을 위하여 권고하며 그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규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단도로켓 발사시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제41조 비군사적 조치를 발동하여 제재몽둥이를 꺼내들고 있다. 하다면 19개 당의 111개조로 구성된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규범 그 어디에 핵시험과 위성발사, 단도로켓 발사시험 자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제한 조항이 있는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단도로켓 발사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도합 2천여 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고 7천여 개의 위성을 쏘아올렸으며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단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정기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비사국들부터가 제재 대상으로 회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문제시하는 우리의 핵시험과 단도로켓 발사시험은 1950년의 조선전쟁 때부터 반세기 이상 가해온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취한 정정당당한 사회적 선택이며 위성발사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마땅한 권리 행사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 결의들에서 우리의 금우순 국제법 위반에 대해 걸거든 논거라는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반공화국 제재 노름은 결의 825호 1993년 5월 결의 825호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후 끊임없이 확대된 제재 항목들이라는 것도 우리의 자비적 국방력 강화에 결의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날조한 것으로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에게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 NPT에서의 탈퇴를 보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복귀할 것을 호소한 결의 825호라는 것부터 까발켜보아도 그 비법성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에 1985년 NPT에 가입한 후 NPT 제3조 비핵무기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의무에 따라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 1993년 초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사촉을 받은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의 핵인력의 개발의 평화적 성격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핵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 나섰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남조선 괴뢰에 대한 반공화국 핵전쟁 연습인 팀스피릿을 재개함으로써 정세를 전쟁적 경위로 몰아갔다.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약과 담보협정 NPT의 그 어디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자기의 권능을 초월하여 임의의 군사대상들을 사찰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으며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아무 때나 핵무기로 위협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은 더구나 찾아볼 수 없다. 자기의 의사를 다른 나라에 내려먹이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정의이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들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적 논리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존전시 상태를 선포하였으며 각 제약국은 나라의 최고의 리익을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권을 행사하여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제한 NPT 제10조 1항에 따라 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반도 핵위기였으며 그것을 구실로 조작된 것이 결의 825호이다. 우리의 단두로키트 발사시험을 골고든 결의 1695호, 2006년 7월, 결의 1695호 역시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범죄 문서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는 우리의 단두로키트 발사시험을 시비질할 초보적인 자격도 체면도 없다.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파괴한 것은 각종 탄도미사일들을 경쟁적으로 개발 보유하고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나라 저 나라에 전파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미사일 대국들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륙무기들의 전파 방지에 관한 조약들은 있어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불허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자체가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나마 있다고 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제도나 탄도미사일 전파 방지에 관한 국제행동규범도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제뒷속을 챙겨보려는 미국의 농락물로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다. 우리는 미국이 꾸며낸 이러한 미사일 전파 방지 틀거리들을 애당초 인정해 본 적도 없으며 따라서 거기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삼속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결의 1695호에서 골거든 미사일 발사 림시 중지의 재공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는 조미 조일 관계 개선을 전제 조건으로 선의와 아량을 베풀어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이 문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집권한 부시는 이전 행정부 시기에 조미 합의를 무효화하고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로 나갔으며 일본도 저들대로 그 무슨 납치 문제를 고집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국교 정상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쌍무 합의를 이행하려는 뒤끌만한 정치적 의지도 없는 미국과 일본의 그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부시행정부는 디네바 도미 기본 합의문의 리행을 질질 끌어오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전면 백지화하였으며 2002년에는 우리나라와 이라크, 이란을 비롯하여 저들의 피해 거슬리는 반미적인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 선제 공격 대상 명단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악랄하게 침해 위협하였다. 우리는 부시 집권 이후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반공화국 고립학살 책동을 국제화하면서 핵위협 공갈 도수를 높이는 데 대응하여 2003년 1월 탈퇴 효력을 临시 중지시켰던 NPT에서 정식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에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2006년 10월 첫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질겁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간판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결의 1718호, 2006년 10월 결의 1718호와 결의 1874호, 2009년 6월 결의 1874호를 비롯한 각종 제재 결의들에 조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국으로 될 수 없다는 문구를 쏘아박은 것은 저들은 핵몽둥이를 휘둘러도 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강도적인 궤변이다. 이처럼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국제법에 명백히 규제된 주권 존중과 자유권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범죄적 문서들이며 그에 따른 반공화국 제재 책동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가장 노골적이며 파렴치한 범죄 행위이다. 2. 미국과 구추정 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도주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우리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아산해는 잔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의 산물이다. 유엔 원장 제1장 제1조 3항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장려하는 데서 국제적 협조를 실현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의약 제1조 2항에는 모든 국민들이 화해의 원칙과 국제법에 기초한 경제협조 의미에 따라 자연부원과 자원을 자체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존수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지적되어 있으며 제2조 1항에는 매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성취할 목적으로 개별적 및 국제적 방조와 협조, 특히 경제기술적 방조와 협조를 통하여 자기의 가능한 원천들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닌다고 명기되어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해적 행위와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공해에서의 선박 검사권을 허용하고 있다. 공해에 관한 협약 제15조는 해적 행위에 대하여 공해와 기타 어느 국가의 전속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박 비행기에 대한 비법적 폭력 행위, 옹류 또는 약탈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구추정 세력들이 날조해낸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은 이 모든 국제법 규범들을 무시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단함으로써 생존권, 생활권, 발전권을 빼앗아내려는 잔악무도한 목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미국은 제재결의들을 걸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와 금융거래를 가지는 나라에도 제재를 가하고 대량 살육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민수용 품목의 대조선 수출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과 연결된 모든 통로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검색 검문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에 출입하는 임의의 선박을 강제로 수색하고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이 우리 비행기의 미착륙과 영공 통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항목들의 강제적 성격을 부여하여 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나라들을 처벌하며 우리가 추가로 인공지구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까지 박아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의 국도로 환장한 나머지 제재결의에 인민생활 필수품들, 지어는 일반 식료품들과 어린이들의 놀잇감까지도 제재 항목으로 규제해놓았다. 특히 무기개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스키장 시설과 같은 지역기자재까지 들여오지 못하게 호화상품 수출이 금지라는 치졸한 항목까지 고안해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는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인민의 문화휴양지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막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문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악랄한 적대적 목적과 반인권적 성격이 그대로 깔려있다. 미국은 우리가 저들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명분도 근거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제재 올가미를 씌워 먹고 입고 쓰고 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우리를 사면팔방으로 완전히 봉쇄하여 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이민생활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합사라는 내용으로 일관된 국악무도한 협박문서 사실상의 전쟁 통고장이다. 유엔이 생겨 한 자주독립국가에 대해 이처럼 흉악무도하고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한 것은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다. 역사는 파쇼 히틀러가 감행한 레닌그라드 봉쇄를 인간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행위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악랄한 경제제재와 봉쇄는 그 내용과 지속성, 비열성과 반인륜적 범죄성에 있어서 그를 홀씬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주권침해 행위, 인권말살 행위이다.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언제 가서든 값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 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할수록 저들의 추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정체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우리 천만 국민의 경로는 분화구를 찾아 끌어번지는 영암마냥 무섭게 태동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제재 책정은 유엔 안전보장리사비의 기본 활동 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의 강도적 논리를 세계 유일 기준으로 내려먹이는 불법무법의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 50년대 유엔 안전보장리사비가 결의 82호, 결의 83호, 결의 84호를 통하여 미대의 조선 침략 전쟁을 합법화하고 유엔군 3조를 승인하였던 범죄적 사실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압과 사총리태 날조에 낸 대조선 제재 결의들이 그 불공정성과 편견주의가 도를 넘어 극도로 정치화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우주물체 등록 협약에 가입한 우리는 지구 관측이 송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와 관련하여 우주 관련 국제 조약들과 협약들에 따라 사전에 발사 계획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발사 당일날인 2012년 12월 12일 미국의 북아메리카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광명성 3호 2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28일에는 러시아 우주공간정보센터도 그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생억지를 부리었다.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놓고 국제법 위반의 감투를 씌우자니 미국과 그 조종 세력들을 비롯한 오중이 또중이들 사이에도 합의를 볼 수가 없었고 한 달 이상의 숙도 공론 끝에 조작된 것이 결의 2087호이다. 다소로운 것은 이 결의 조작의 본주탕을 피우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떠든 미국의 조종 세력들이 돌아앉아 벌린 주태이다. 결의가 조작된 2013년 1월 한 달 사이에만도 일본이 간첩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고 남조선 괴뢰들도 제3국의 협력을 청탁하여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오주서야 제1조는 오주리용의 평등권과 과학탐구 사업을 위한 국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4조는 우주의 군사화와 우주무기 시험을 금지하는 반면에 우주의 평화적 리용과 과학탐구 목적의 군사인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흑백을 명백히 가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그 초동 세력들의 우주 군사화 책동은 무긴 조장되고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 개발은 문제시대요.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대조선 제재결의의 범죄적 정체이다. 미국과 그 초동 세력들의 독살스러운 편견과 생옥지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결의 2270호라는 데서는 설사 위성발사나 우주발사체라고 하여도 조선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형태의 기술 협조도 진행할 수 없다고 조합하가 끝내 저들의 시꺼먼 흉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평화적 우주리용권은 물론 우주토약 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망동을 부렸다. 그래 미국의 위성들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로켓트가 아니라 대포로 쏘아올리는가? 적대 세력들이 인민생활 향상과 평화적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의 무역활동을 이중용도 거리력으로 막아보려는 기도도 그렇다. 국가들 사이의 무역에서 이중용도에 속하지 않는 상품이나 기술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미국과 그 초동 세력들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용도의 거리를 차단 금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무역거리를 무작정 막으려는 흉기를 가려오기 위한 구실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치졸한 자들의 단계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미국이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단독 제재법만도 수십 개에 달한다. 그야말로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쪼들어먹은 편견과 이중기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그 초동세력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패권적 일방주의로 일관된 제재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무한대한 힘, 국산화의 막강한 힘에 떠받들려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주순처럼 일떠서고 고도화된 주체의 핵타격수단들이 연발적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는 선군조선에 약동하는 현실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난 3월 결의 2270호를 조작하면서 미중유의 제재를 가하면 6개월 안에 우리가 굽어 나올 것으로 판단하였던 바로 그 기간에 우리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0의 시험 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 3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 핵탄두 폭발 시험에 연이온 대성공으로 세계를 놀려오고 당당한 핵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우리에게는 물샐 틈 없는 제재와 봉쇄를 떠들은 오바마 폐의 녹두리가 동방일각의 핵강국, 전략로켓 강국으로 우뚝 서선 선군조선의 막강한 위력에 눌리온 자들의 최후의 비명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온갖 부정의와 강권이 발을 치는 현 세계 정치구도에서 우리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내일도 미국과 그 초동 세력들의 제재 몽둥이를 자력자강의 무쇠 철퇴로 단호히 꺾어버릴 것이다.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매어 달려야 얻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수치스러운 총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간도 정의도 최후의 승리도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미국과 그 초동 세력들의 제재 책동에 대한 조선의 대답이다. 주체 105, 2016년 10월 18일 평양.